필요 없는 얘기잖아요.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요. 자꾸 자꾸 묻지 말아요. 당신을 알고 보고 난 이 마음 소중한 이 순간들이 지난 일을 말해버리면 지금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. 당신밖엔 보이질 않아요. 지난 이야기를 꼭 말해야 할까요? 저를 울리시려 그러는가요? 그러는가요?